16절부터 29절까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어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지금 마가복음 4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네, 뭐 쉽게 얘기하면 천국,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흔히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천국이란 것을 마치 죽고 난 다음에 갈 어떤 그 뭔가 사후의 세계,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조차도 천국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단순하게 죽고 난 다음에 갈 어떤 장소, 이 세상과는 다른 어떤 곳,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는 어떤 지금과 상관없는 어떤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할 때는 항상 지금 이 현실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어떤 이상향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고 뭔가 자기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것,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 때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상하고 기대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물론 이방인들은 관심이 없었겠죠. 기껏해야 뭐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철학적인 논의는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거에선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용도 없었고 그런 메시지도 없었기 때문에, 예언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나라가 곧 오리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다 각자 자기에게 유익한 어떤 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지를 설명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다 각자 나름대로의 자기가 원하는 그런 천국의 모습, 자기가 기대하던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배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밭처럼 하나도 듣지를 못해요. 왜요? 이미 자기 마음에 그냥 어떤 그 삶의 방향의 길이 확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듣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길가밭에 뿌려진 그 씨앗을 마귀 사탄이 바로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때 당시의 모습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돌짝밭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잠깐 들어가서 이게 뭔가 다르구나, 뭔가 이거는 이 세상과는 다른 어떤 걸 내게 얘기해 주는데 하는 호기심을 주는데 그것도 잠깐이고 곧장 또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된 것은 잊어버리게 되고 어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기대로 그 모든 것을 묻혀버리게 돼요. 가시덤불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대한 걱정,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이 세상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나, 문제가 없이 살아가냐, 이런 거에 대한 마음만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이 들어와도 이게 반응하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처한 거,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 때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동일하게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솔직해집시다. 그렇죠? 내가 바라는 하나님, 하나님이면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모든 사람들한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절대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당황했던 거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소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어떤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을 받고 그것이 소중하고 그것이 중요하구나를 깨달아가는 게 사실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기보다는 어쩌면 되게 구질구질하고 되게 멋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항상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항상 되어지는지. 자, 우리 성경 한 군데를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누가복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조금 길지만 2장 1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장 8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탄생한다는 그 기쁨의 소식이 지금 누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가장 첫 번째 전달자로 누가 선택되고 있어요?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되게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효율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 지금 일하시는 거야. 왜요? 이때 당시의 목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천한 직업으로 치부됐던 그런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어떤 그 유대사회의 어떤 뭐 법적인 문제 때문에 증인을 세울 때 목자들은 증인으로도 못 세워지는 그런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이 사람들이 한마디만 하면 알아듣고,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알아서 이렇게 전파해 줄 수 있는 그런 유명한 또 유능한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첫 번째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면 어떤 면에서 뭐야 저거 저런 사람이 얘기하는 거 내가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존재들, 그런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자들, 어쩌면 이들이 전에도 아무도 안 듣고 사실이라고 믿지도 않을 만한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뭘 보여주는 걸까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임을 깨닫는 그 일이 어떤 인간의 조건과 자격과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방식보다는 더 뭔가 합리적이고 더 뭔가 뛰어난 방식으로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실 수도 있고 일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스스로 그 자라나는 비유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무슨 내용이에요? 농부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뿌리고 나서 아이러니하게도 농부가 그 다음부터는 마치 이 그 씨앗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농부가 자고 일어나는 동안에 그 씨앗이 스스로 자라서 이삭을 내고 또 뭐 싹을 내고 이삭을 내고 결국 열매를 맺어서 추수 때가 됐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농부는 아무것도 안 했고 그 씨앗이 갖고 있는 그 생명력으로 그 어떤 열매가 맺어졌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야기는 농부가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농부는 씨앗을 줬을 뿐만 아니라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겠죠. 그러나 아무리 농부가 조치를 취하고 애를 쓰고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 씨앗이 있는 생명이 생명답게 일어나고 그렇게 열매를 맺는 일에는 사실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에 비해서는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게 안 한 것처럼 얘기가 되는 거예요. 농부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한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모습과는 항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보고 우리의 인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냥 우리는 인과응보적인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원인과 결과가 있는 내가 심으면 그냥 거기서 걷어지는 이것밖에 못 봅니다. 근데 그게 정말 어떤 신비로운 생명으로 인하여서 자라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일반적인 눈으로는 못 봐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은 어떤 우리의 소원과 기대와 바라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이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과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진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자, 그걸 또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여기도 1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으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엄청난 축복의 소식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달돼요? 여자들. 물론 지금은 여자들이 모든 파워를 다 갖고 있어서 남자들이 힘들어하는 지금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뭐 예수님 당시만 해도 여자들은요 여러분들 그 인구 조사하면 거기 인구 조사 인원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였다고 했을 때 그건 여자 빼고야 아이들 빼고 그렇죠?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았어요. 여자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죠. 잘 보세요. 그래서 봐봐 사도들이 여자들이 한 얘기를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뭐 그래서 믿음이 안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이야기를 여자들이 했다는 이유도 또한 중요한 그런 믿지 못할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을 목자들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역사를 이제 여자들을 통하여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을 보세요. 이거는 이거를 듣고 믿는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기적인 거죠. 이런 믿지 못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늘 방법이에요. 게다가 그 내용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고 듣는 그 내용은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은 물론 진짜 그거를 정말로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복음은요 거리 끼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일단 우리를 다 죄인으로 그냥 몰아붙이거든요. 제가 맨날 죄인이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듣기 싫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근데 그런 자기 죄인된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자, 그 전달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까지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방법과 그런 모든 것과는 다르게 역사하게 되는 거고 인간의 어떤 노력과 애씀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도 없고 하나의 나라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만들어낼 수도 없고 어떤 조금의 보탬을 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만이 기적적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이 아니겠지만 우리 편에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 내용도 한번 우리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전달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의 어떤 방법뿐이 아니라 그 내용조차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모습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길지만 오늘은 성경이 길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잘 안 읽으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한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니까?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능력이고 가장 큰 어떤 영광이고 정말 가장 큰 소망이고 그게 전부다는 것을 발견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거리끼는 거고 쓸모없는 거고 네, 필요 없는 거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데 별 볼 일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부르셔서 그 세상에 강하다고 생각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육체도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오직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 증표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경험하는 자로 내가 살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베풀어진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정말 어떤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입만 뻥긋하면 잘 들을 만한 그런 사람들, 네? 연예인들이 아니라 저는 이번에 잠깐 우연히 아이돌 그 육상 경기 대회인가 이걸 봤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아이돌 애들이. 근데 더 많은 건 더 놀란 건 뭐냐면 그 아이돌을 추구 이렇게 따라온 팬 무대가 네. 더 많이 그냥 운동장 가득 차가지고 막 자기 아이돌을 응원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옆에 아무도 없고 왕따고 네 아이 뭐 일도 잘 안 되고 맨날 직장에서 허헉거리고 제대로 뭔가 못하는 것 같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모습 절 갖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좋은 뭐 목회자로 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 하고 있는데 무슨 아무튼 지혜가 없는 건지 능력이 없는 건지 뭔가 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항상 이 말씀이 이런 하나님의 방법들이 소망을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뜻과 사람의 노력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것을 성경은 믿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기대하는 모습과 다르다는 거, 이걸 잊지 마세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위대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방법대로 나타나지게 되어요. 손해보고 뭔가 억울하고 뭔가 욕을 먹고 이런 방식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확하게 어떻게 그렇게 방식으로 되어지는지는 잘 모르지만 사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네,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더 훌륭한 어떤 모습을 갖춰서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가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복음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여러분들 부름받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고. 네.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적과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지를 보라고 여러분들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나 좀 넌 네가 좀 도와줘라 해서 우리를 부르시거나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제자 연구를 하면 무조건 나오는, 네, 새신자 반을 해도 무조건 나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네,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그 명령, 유언처럼 남기신 그 명령, 그 명령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합시다. 뭐라고 하고 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명령법은 딱 한 개예요.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가장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소원하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제자를 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제자를 삼는 방법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이에요? 16절, 17절에 있는 사람들이죠. 열한 제자들. 이 열한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지금? 예수를 뵙고 경배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아니,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하세요. 뭐 다 확실하게 잘 믿고,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깨닫는 사람들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예, 지금도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나를 위해서 죽은 분이 맞는지, 여전히 의심하고 고민하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엉뚱한 사람들을 세우실까요? 늘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왜 이렇게 갈까요? 자, 20절을 보세요. 답이 거기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하는 일이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거. 그래서 그 제자가 그 모든 의심과 그 근심과 그 안에 걱정과 돌짝박아갖고 길짝박아갖고 그런 존재를 좋은 밭으로 읽어가시고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시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그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그 일에 바로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 너가 동참해라. 나랑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거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쉬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자격과 조건과 내 노력과 내 애씀을 근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 그게 크다는 것. 네? 그 모든 노력과 수고와 자람과 열심보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런 모든 그것들이 더 크고 놀랍다는 거, 거기에 신앙의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찌질하고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별 볼 일 없어도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뭐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이 나라의 복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 서로 뽐내고 뭐 내가 더 낫다, 내가 이런 면에서 더 낫다 뭐 이렇게 할게 전혀 없어요. 우리는 각자가 다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 앞에는 내 모든 것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크든 우리끼리 비교했을 때 크든 작든 그런 일들이 있을 뿐이지 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과 비교했을 때는 큰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랑할 게 없고 서로 비교할 게 없고 네. 뽐낼 게 없고 실망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일들 속에서 혹은 뭐 남들이 볼때큰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 앞에서 아무런 어떤 네, 그 교만한 마음이든 그 억누린 마음이든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것으로 나에게 된 것이고 그것으로 나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들 비밀이에요.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내가 원하는 기대를 하나님이 채워줬으면 좋겠고 바라는 어떤 것들 하나님께서 이뤄갔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행하는 아주 그 작은 일들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의미 있게 여겨주시는 거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하시는지 보세요. 왜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얘기했고 심지어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도망갔냔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하지 않으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대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움직이시고 일해주시고 뭔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뭔가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을 버리고 죽이고 아니면 그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은 자기만의 종교 세계에 빠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면 정말 삶의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있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축복이라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게 경험되어지는 어려움도 슬픔도 고난도 그 모든 염려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들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고 뭐 계속해서 일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주님의 복음을 여러분들 나타내십시오. 내가 아는 만큼 내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거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보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또 어쩌면 내가 싫어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시는가 이것을 보는 그런 눈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모습으로 일하는지 우리가 성경이 아니면 알 수가 없겠죠. 별 볼 일 없는 목자들을 통해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리고 여인들에게 전달된 처음으로 전달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그리고 그 모든 예수님에 대한 내용 그조차도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찾는 내용도 아니고 바라는 내용도 아닌데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은 실패인 거죠.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반길만한 어떤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와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잘남과 못남과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고 그것을 또한 드러내고 그것을 아는 자로 살아가고 또 그것을 증거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하심에 함께 부름받았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 기쁘게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자들로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 시작된 내 하나님의 은혜 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모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일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서 풍성하게 하고 있음을 우리가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부족할 때도 감사가 넘치고 내가 잘 나갈 때도 그 모든 잘나가는 것이 그렇게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님을 드러내는 자로서 여러분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생각나는데 2011년도인가 신보라가 그 연애 그 뭐 뭐 코미디 부분에서 우수상 받고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다른 기독교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럴 때 신보라가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가 뭐 받으시는 상 때문에 영광받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우리가 이루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광받는다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붙들고 있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을 증언하는 자들로 살고 있다는 거, 네. 그럼 기억하고 그것을 나타난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들 사람을 살리고요, 생명을 살립니다. 샤오니, 우리 안에 시작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은혜를 같이 찬양하고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된 내